예, 대림 시기를 이제 보내면서 대림 시기에는 이제 성가정상 앞에 있는 마리아하고 요셉 성가정상하고 같이 이제 가정을 방문하게 되죠. 복사들이 떠드네. 예, 예. 예, 그래서. 예, 재밌죠? 예. 아, 오늘 준영이 없어서 다들 당황하고 계세요. 지금 준영이가 안 와가지고, 예,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하고 계셔가지고, 예. 예. 그래서, 가정, 성가정상을 모시고 이제 각 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정말로, 저도 매일 미사 때마다 늘 스스로에게 이제 상기시켜 주, 저희가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스스로를 상기시켜 주는 이제 문장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베들레헴으로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잉태하신 마리아하고 요셉이 거의 가는 길, 그 길 동안 얼마나 많은 집에 문을 두들겼을까. 그리고 어떤 집에서는 거절을 당했을 테고, 또 어떤 집에서는 잠자리만 제공을 받았을 테고, 또 어떤 집에서는 또 임신한 몸으로 고향 땅을 찾아가는 젊은 부부를 또 굉장히 환대해 주었을 겁니다. 저도 이제 다니면서, 물론 이제 항원성당 신자들, 우리 한국분들, 한국신자분들도 굉장히 잘 맞이해 주시지만, 우리 몽골신자분들도 3년쯤 되니까, 우리 집에 모시고 싶다 하고, 이렇게 꼭 의향을 표시하기도 하는데, 또 정작 찾아가 봤을 때는, 이제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느낌을 또 받기도 해요, 어떨 때는. 예. 그러면서, 원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가고 있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태중에 있을 때부터 거절받으면서 또 환대도 받기도 하셨지만, 많은 경우에 거절받으면서 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또 신앙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특히나 천주교 신자입니다 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도 비슷한 상황들을 아마 만나실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그렇고요, 누군가에게 나는 천주교 신자야라고 굳이 막 설명하지 않지만, 스스로에게 내가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이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을 어쩔 때는 잠깐 이렇게 살짝 가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옳은 일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나 스스로도 무엇을 내가 거절한 건지, 거부한 건지, 그리고 나는 늘 내 마음에 신앙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성가정상처럼 마리아, 요셉 그리고 예수님의 방문을 나는 얼마나 많이 거절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대림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림 시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은 성탄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날짜를 세는 기간이 아니라, 이 대림 기간 자체로서 우리가 기다리는 시기가 되죠. 만약에 한 시간쯤 후에 친구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친구를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차렷자세로 그냥 하늘만 보면서 기다리라고 하면 아마 시간 되게 안 갈 거예요, 그죠? 한 시간이라는 시간을 봐도 5분밖에 안 흘르고, 다시 시간을 봐도 1분밖에 더 안 흘렀고, 아마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굳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까지 안 끄집어내도 그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무지하게 지루할 겁니다. 하지만 한 시간이 남았네, 영화를 한 편 보면서 기다릴까? 영화를 틀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친구가 불러, 아직 영화는 안 끝났는데, 보통 영화 1시간 20분에서 10분에서 20분 30분이죠 예. 그러면 너 벌써 왔냐는 소리가 절로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영화 한참 보고 있는데 친구가 왔어요. 너 왜 왔냐? 잃어버리면 곤란하죠.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한 상태로 지내다 보면은 텔레비전 재밌는 영화를 보다가 나도 모르게 나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왜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렇게 성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나는 누구를 그리고 동시에 왜 기다리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상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 될 분명한 또 다른 우리의 시기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이 더 즐거운지,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렇게 의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도록 선택을 하는지,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이들과 가족들과 더 가까이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고 있는지,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기꺼이 헤쳐나갈 수 있는 더 큰 힘을 얻고 있는지,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기꺼이 나 자신의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봤을 때, 그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은 나에게 의미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한 상태로, 원래 12월 24일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니까 그렇게 기다린다 한다면, 텔레비전 보다가 갑자기 신고 오니까 너 왜 왔냐고 하는 거, 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게 돼요. 그랬을 때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한번 우리 청년 한 명에게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하는 과정 중에, 우리 신자들한테도 한번 설명을 해줘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종교와 신앙입니다. 그냥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성탄 미사를 지내 기다리고 성탄 때 우리가 아기 예수님 상도 모시고 같이 성가도 부르고 그날 기쁜 마음으로 와 크리스마스니까 뭔가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우리가 지나간다 한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활동이 내가 우리가 미사를 빼먹거나 우리 신자분들 그럴 때 이게 마음 불편하시죠? 예. 왠지 해야 될 것을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성사거리 또 없어서 하나 굳이 또 만드신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종교 활동과 종교 행사로서만 끝낼 때 이러한 고민들이 나중에 더해져 갑니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나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가톨릭 신자로서, 단 천주교 신자로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분명하게 천주교라는 단체의 멤버십 카드를 갖고 있는 그런 멤버십이 아닙니다. 사람, 우리 신자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느님과 고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계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바라보고 또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는 오시는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만남은 우리 강원 성당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 각자 각자가 하느님과 가지고 있는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우리는 모아, 그 관계들이 모아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하고, 같이 모인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 활동, 종교의 행위를 만들었습니다. 그 종교의 행위가 미사가 될 수 있죠. 기도가 될 수 있고 단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는 어쩌면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어도 내가 하느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심각하게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고 다니시, 종교 활동으로서 종교 행위에 참석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것을 탓하거나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셨다 한다면 그것을 분명하게 상기시켜주지 못한 본당신 부탓입니다.